남조선 연합 뉴스에 의하면 8일 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의정부 대책회의와 박근혜 퇴진 의정부 운동본부를 비롯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단체들이 참사 발생 천일이 되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시안의 한 학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모임을 가지고 박근혜가 참사 책임을 지고 즉시 퇴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